일타카 최룡해 오도 하야티 리아스텔 막타비스야시 릴라전틀 마르카지야 리히즈빌 아말린 쿠리 나이브라 이시 라지나티 시오니 따울라 리주무리아티 쿠리아 디모크라티티 샤비야 나이브라 이시 라지나틀 히즈빌 마르카지야 피제라티 주무리아티 쿠바 라이산 일부프틀 히즈비 왈후쿠미 리주무리아티 쿠리아 디모크라티티 샤비야 민 아즐리 타아비르 아닐 아자 리바파틀 카아딜 아울라 리사우라틀 쿠비야 아사이트 피델 카스트로 루스 일타카 비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오두 일막타비시아시 릴라지노틀 마르카지야 릴히즈비 시아일 쿠비 나이비 라이시 마주르시 다울라 리주모디아티 쿠바 피 마부나 마주르시 다울라 야마살라신 민우팜바릴 아히르 나칼라 최룡해 비아다빈 칼리마틸 아자일 모아쥬아 미날 까이딜 호타람 김정훈 라이시 히즈빌 아마닐 쿠리 라이시 라주나티 시오니 따울라 리주무리아트 쿠리아 디모크라치티 샤비야 알카이딜 아울라 릴주지 샤빌 쿠리 일라사이트 라울 카스트로 루스 알아민일 아우월 릴라주나티 마르카지야 릴히즈비 시오일 쿠비 라이시 마주스 따울라 리주무리아트 쿠바 라이시 로즈라 라하 아빠라 살바도르 안테니오 발데스 메사 안슈쿠리힐 아미익 بسم كوبا حزبان وشعبان لما قام به القائد المحترم كيم جونغ اون من زيارة تعزية إلى سفارة كوبا في بيونغ يانغ وإرسال الوفد الحزبي والحكومي إلى كوبا بمناسبة وفاة السيد فيدل كاسترو روس.